깨어나 미소 짓는 당신을 보며 그저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남자요. 달그락거리는 소리 당신 작은 콧노래소리 반쯤 열린 겉댄 사이 햇살처럼 당신은 그런 여자요. 사랑은 가끔씩 구름 속에 가리고 인생은 가다가 비바람을 만나도 변함없는 우리 사랑 지켜가면서 당신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남자로 살겠소. 남자로 살겠소. 당신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남자로 살겠소.